너를 잊기 전처럼 널 다시 갖고 싶은 내 마음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 건지 네가 없는 날 인정할 수가 없는 Tonight is just one night 너를 인걸